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의 소환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시 시행할 것을 괴뢰검찰 당국에 요구했습니다.